경의하는 쾌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나라 설계 부문의 본목이 표준으로 전면된 백두산 건축연구원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나라 설계부문의 본목이 표준으로 전면된 백두산 건축연구원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마우원천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백두산 건축연구원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2016년 7월 백두산 건축연구원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분열의 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는 연구원을 우리나라 설계 부문의 본목이 표준으로 전견시킬 때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내부 계좌 형성안도 여러 차례나 지도해 주셨으며 현대화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현지 말씀 관설에 한 사람같이 들쳐나선 백두산 건축연구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현행 사업을 보장하면서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충성의 전투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연구원의 면모를 새세계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백두산 건축연구원이 훌륭히 개관됐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얼마 전 설계의 과학성, 정막성, 신속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현대적 설계 수단들을 보내주시는 대같은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형용사적 교양실, 연역 소개실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주체적 건축 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사가 응축되어 있는 귀중한 사적 자료들과 사적물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백두산 건축연구원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행로를 감히 깊이 회고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 건축연구원의 사명과 임무를 명시해 주시고 건축설계와 건축과학연구사업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으며 전여건의 설계 대상과 과학연구 과제를 직접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설계 형성안도 몸소 지도해 주시면서 연구원의 사업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두산 건축연구원이 당의 의도대로 건설의 대본연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연구원을 나의 창작실이라고 불러주시며 첫걸음마를 띄워주는 어머니와 같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백두산 건축연구원의 일꾼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 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근기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설계 도면에 찍는 점 하나, 설계 도면에 긋는 선 하나에도 노동당 시대의 사회주의 문명, 인민의 리상과 꿈을 그대로 담을 줄 아는 애국적인 미술가, 창작가로 살며 투쟁함으로써 우리 장군님께서 건축 부문에 쌓아올리신 분멸의 업적을 빛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건축과학기술 성과 전시장, 건축설계연구실, 설계문헌실, 정보자료연구실, 내정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 정령과 현행사업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건축과학기술 성과 전시장에 전시된 성과자료들은 백두산 건축연구원이 창립 후 오늘까지 수많은 기념비적 건축물 대상 설계를 훌륭히 진행했으며 건축과학과 환경위생, 마감건조의 국산화를 비롯하여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21 건축축전과 전국과학기술축전, 전국건설건재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등 국내 축전 및 과학기술발표회와 국제적인 발표회에서 특등 1등을 했으며 수백 건의 국가과학기술성과 등록증과 국가발명증서 등 기술혁신 증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위, 학직, 명예 칭호 소유자들을 배출한 것은 자랑할 만한 성과라고 하셨습니다. 연구원의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지난 기간 중요대상 건설이 제기될 때마다 당에서 맡겨준 설계과제를 훌륭히 수행했으며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수많은 건축명작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장각했다고 하시면서 백두산 건축연구원은 실력있고 믿음이 가는 설계집단, 우리나라 건축설계단위의 본보기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 정보 모형화에 대한 연구사업 정령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시고 백두산 건축연구원에서 세계 건축설계의 추세에 맞게 건물의 모든 구성요소들에 대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다차원 모형인 건물정보 모형화 연구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고 하셨습니다. 최신형 컴퓨터들을 이용하여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설계가들이 당에서 보내준 설계 수단들이 현대적이어서 정말 좋다고 한다는데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그전에는 며칠이 걸려야 할 설계 도면을 지금은 몇 시간 동안에 척척 그려내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가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새로 갖춰놓은 대형 광폭 인쇄기, 복합형 인쇄기 등의 기술적 특성과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현대적이고 최신식이라고, 건축 부문에서 발전된 과학기술 성과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널리 받아들여야 현대 건축 창조에서도 세계를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백두산 건축연구원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에 맞게 노동당 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건축물,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들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에 대한 문제, 건축 설계에서 유사성과 반복은 금물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건강 건물, 녹색 건물, 령에너지, 령탄소 건물, 다기능화된 건물 등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할 때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건제품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당의 국산화 방침이 구현된 설계들을 내놓을 때에 대한 문제, 건제품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계속 심화시킬 때에 대한 문제, 설계가 건축가들의 창작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을 때에 대한 문제, 현대적 설계수단들을 애호관리할 때에 대한 문제 등 연구원의 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백두산 건축연구원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일꾼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앞으로도 자기들 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백두산 건축연구원의 일꾼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어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 사상을 옹호 고수하며 사회주의 문명 개발기를 더욱 활짝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져왔습니다.